제 성경책으로 76쪽입니다. 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이야기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의도한 바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상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갖고 계실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을 당연히 축복하셔야 되고 당연히 함께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 때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 당시인데 그런 로마의 지배로부터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이 율법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웠던 이 서기관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천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주는 그런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해줄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의 그 잘됨과 행복과 영예를 회복시켜줄 그 그리스도로 기대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이렇게 몰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이 세상을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것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안에서만 국한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다 외우고 있고 뭐 그걸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적인 한계에 벗어날 수 이게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네.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진정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 자랑,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임을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또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이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이 주어졌고 또 우리가 살게 되는지를 깨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등장시키시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제사장과 장로와 함께 가장 그 사회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존경과 대접을 즐겼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안부 인사를 받고 회당에 가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드러나는 자리, 특별히 이제 율법서가 율법 두루마기가 있었던 그 자리 옆에 턱하니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율법서를 읽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볼 수 있게끔, 잔치집에 가도 항상 상석에 앉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가장하고 이게 과장하며 즐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멋있고 훌륭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런 자들과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어질 거고 또 그런 그들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곧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40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40절, 12장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그런 과부들, 그들이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요 쉽게 그런 존경받고 또 대접받는 그런 이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맡기기도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도 했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더 길게, 더 멋있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인정해 주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판결, 여기서 판결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이제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높음을 즐겼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인간은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만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나은 자기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잘남을 그리고 자기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게다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도 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든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서게 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죄인됨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시신 존재임을 깨달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목격한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기도라는 것도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그 귀한 것들을 이용해 버립니다. 자신의 높음을 치장하고 남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많이 지키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못 지키면 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 그 계급을 나누고 그 높고 낮음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그 종교적인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에 대한 소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그것보다 덜 지키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들이 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도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한없는 무능력함과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실 기도라는 걸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기도를 주신 건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자기가 훌륭한 신앙인인가를 드러내는 그냥 수단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 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기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 핵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결국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우리의 인생이 왜 주어지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조차 그냥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데 그 사용할 뿐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자들인지를 드러내죠.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혀 흠이 없고 전혀 죄가 없는 그분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그 대가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믿는다면 진정으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에 대해서 높아져야겠다거나 잘 살아야겠다거나 그냥 단순히 쉽게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겠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사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였구나, 내가 저주받아 마땅할 존재였구나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참된 회개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망해도 할 말 없구나. 아,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구나. 예수님이 받은 그 심각한 저주가 원래 나에게 쏟아져야 했던 거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자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구한다. 그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을 모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그 상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 자체, 그 사랑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중한 존귀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가당치 않은 엄청난 축복,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죄사함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모든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나에게,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유익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내 안위가 흔들리고 빼앗겨진다 할지라도, 내 행복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격 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는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보지 않게 합니다. 지나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다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사하면서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왜 살아가고 또 무엇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가장 정말 찬란한 증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개인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